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저국 해방 71세 점하여 부친 러시아 연방 대통령이 15일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축전은 조선의 독립을 위하여 생명을 바친 붉은 군대 군인들과 조선의 애국자들을 경건히 추억하고 있다고 하면서 전쟁의 연대들에 마련된 친선과 협조의 영광스러운 전통은 오늘도 러시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의 관계 발전을 위한 믿음직한 기초로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나라 사이의 대화와 경제, 과학기술, 인도주의 분야들에서의 유익한 협조를 계속 확대하는 것이 두 나라 인민들의 근본 利益에 부합되며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 전반의 평화와 안정보장에 이바지하게 된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축전은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건강하고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실 것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체 인민들에게 행복과 복리가 있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축전은 김정은 동지께 경의를 표한다고 지적했습니다.